파리, 영파리, 은파리. FM 영화 음악 캐스트들 이름에다 팔자를 붙여봤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팔, 정은임입니다.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름 맨 끝자를 팔로 바꿔 부른 때가 있었죠. 아마 모 개그맨이 코미디에서 자기 닉네임을 병팔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이름 끝을 팔로 바꿔 부르면 이름이 좀 우둔해 보이긴 하지만 왠지 친근하고 또 상대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오랜만에 팔자 붙은 이름이 신문지상에 오르락내리락 거립니다. 일명 용팔이 사건. 사실 용팔이는 60, 70년대에는 의리의 사나이였었습니다. 박노식, 장동휘, 이 전설적인 배우들이 종횡무진 활약하던 역전 용팔이, 의리의 사나이 용팔이. 이런 영화 속에서 용팔이는 비록 성격이 급하고 무식하긴 했지만 싸움 잘하고 인정있고 의리있는 사나이의 대명사였습니다. 마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주먹개나 쓰는 친척 형처럼요. 그런데 80년대를 지나 90년대 용팔이는 더 이상 의리의 사나이가 되질 못하고 있네요. 我。 Yes, I know what I feel to be right. No more lonely nights, never be another. No more lonely nights. You're my guiding light, day or night, I'm always there. And I won't go away until you tell. No one ever told me. Don't walk away until you tell me so. No one ever told me. No more lonely nights. No. 영화 No More Lonely Nights 중에서 No More Lonely Nights, 폴 매카트니의 노래였습니다. 경북 금릉 대학면 복전이동의 김윤형 씨, 이 노래가 어떤 영화음악 주제곡인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바로 같은 제목의 No More Lonely Nights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데미 무어가 주연한 사랑의 기쁨, 부처스 와이프의 주제가입니다. Mysterious Ways, 줄리아 포뎀입니다. Love appears over the horizon. I love you. 줄리아 포뎀이 부른 Mysterious Ways, 영화 사랑의 기쁨, Butcher's Wife의 주제가였습니다. FM 영화 음악입니다. 신세대 펜시 크리아트. 우와, 넌 온통 크리아트구나. 그럼 문구용품은 기본이고 생활용품, 장식용품도 모두 크리아트야. 어쩜 이렇게 우리 느낌을 꼭 집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른 손이지. 신세대 펜시의 모든 것 크리아트.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아,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 스웨딩. 올해가 빛나고 있다.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어째서 사람을 사랑한 게 죄가 됩니까? 나는 학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완전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단님! 제나를 어디 있어요? 사랑을 위해 죽다. 관습에 항변하는 사랑의 용기,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 죽다.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라스트 모이칸.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떠나던 순간 운명처럼 음악은 흐르고 감동의 영화 라스트 모이칸. 이제 음악으로 만났어요. 폴리그램. 스무 살 죽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이제 느낄 수 있어. 에피야. 스무 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너스.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의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을 라면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사명이 이어야 해. 얼큰한 햇맛, 라면맥.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 김이 죽은 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스물아홉의 일기. 눈 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 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 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 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 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밤늦게까지 공부에 여념이 없는 학생 여러분, 인기 스타와 함께 잠시 쉬지 않으시렵니까? 스타 캉구 퀴즈, 행운의 노래방 등 다양한 프로가 준비되어 있어요. 700-8900번, 700-8900으로 여러분의 스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0-8900번. 지금 전화가세요. FM 영화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년 3월이 되면 세계 영화계의 관심은 어김없이 헐리우드로 향합니다. 아카데미 영화제가 개최되기 때문이죠. 미국 영화 아카데미는 올해 제65회 아카데미 영화제 후보들을 지난달에 발표했는데요. 헐리우드 영화에 익숙한 세계 영화 팬들에게는 이 오스카의 향방이 어떤 국제 영화상보다 더 큰 관심거리죠. 그래서 FM 영화음악에서는 오늘부터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기 전까지 매주 이 시간에 아카데미상의 역사와 그에 얽힌 많은 얘기들 그리고 주제가상을 받은 노래들을 소개하면서 함께 해볼까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자, 최초의 주제가상을 들려드릴게요. 주제가상은 1회부터가 아니라 7회부터 생겼는데요. 영화 쾌활한 이혼녀 Gay Divorce가 이 주제가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프레드 아스테어나 진저 로저스, 앨리스 브레디, 베티 그레이블 이런 전설적인 배우들이 총출연했던 뮤지컬 영화였습니다. 쾌활한 이혼녀, 게이 디볼스 중에서 컨티넨탈, 네킹콜이 부릅니다. It's something daring, the continental a way of dancing is really culturally. It's very subtle, the continental, because it does what you want it to do. It has a passion, the continental, an invitation to rhythm and romance. It's quite a fashion, the continental, because you tell of your love while you dance. Your lips whisper so tenderly, her eyes answer your body's swaying, the continental, and you're saying just what you're thinking of. So keep on dancing, the continental, with the song of romance and of love. You kiss while you're dancing, it's continental, continental. You sing while you're dancing, your voice is gentle and sentimental. You'll find before the dance is through that you're in love with her and she's in love with you. You'll find while you're dancing that there's a rhythm in your heart and soul, certain rhythm that you can't control, and you will do the continental all the time. It has a passion, the continental, an invitation to rhythm and romance. It's quite a fashion, the continental, because you tell of your love while you dance. Your lips whisper so tenderly, her eyes answer your love. Continental, so keep on dancing, continental, it's the song of romance and of love. You'll find before the dance is through that you're in love with her and she's in love with you. You find while you're dancing that there's a rhythm in your heart and soul, certain rhythm that you can't control, and you will do the continental all the time. There's a rhythm in your heart and soul, certain rhythm that you can't control, and you will do the continental all the time. The Continental. 최초로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한 영화 쾌활한 이혼녀 Gay Divorce 중에서 Continental, 네킹콜이었습니다. 아카데미 영화제는 우연히도 영화가 무성에서 유성, 그러니까 토끼 시대로 전환할 무렵인 1929년 5월 26일에 최초로 개최됐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영화인들만의 축제에 불과했습니다. 호텔의 한 객실에서 닭고기를 먹으면서 수상자를 축하하는 그런 형식이었던 거죠. 후보작과 배우들도 미리 다 발표된 상태라서 시상식은 단 4분 22초 만에 끝나버렸고요. 1회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은 무성 영화인 날개, 윙스입니다. 이 영화는 20년대 탑건이라고 할 정도로 공중 전투신이 큰 볼거리였습니다. 카메라가 쉴 새 없이 공중을 나는 바람에 관객들도 함께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우스운 장면이지만 당시엔 대단했겠죠. 제1회 남우 주연상은 에밀 야닝스가 받았고요. 여우 주연상은 자네트 게이너가 수상했는데요. 이들은 한 영화를 통해서 이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편에서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각각 남우 주연상,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또 당시에는 주연, 조연 이렇게 따로 나뉘어 있지도 않았고요. 예술적 가치 작품상이라는 특이한 상이 있었다고 하네요. 특별상은 당시에도 있었는데 최초의 토끼 영화인 재즈 싱어를 제작한 워너브라더스와 또 영화 서커스를 제작, 감독, 각본, 주연까지 1인 사역을 맡아 한 찰리 세플린에게 공동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카데미 영화제는 시류에 민감하다는 것이 지금껏 정설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특성은 영화제 초창기부터 잘 나타납니다. 1920년대 말 새로 개발된 토끼 영화를 두고 과연 무성 영화가 더 예술적이냐, 유성 영화가 더 예술적이냐 이렇게 싸우고 있을 무렵 아카데미는 2회째부터 유성 영화 쪽을 편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상을 토끼 영화에 준 것이죠. 두 번째로 주제가 상을 받은 것은 제8회 아카데미에서 Gold Diggers of 1935 중에서 Lullaby of Broadway였고요. 또 제9회 아카데미 때는 Fred Astaire와 Ginger Rogers의 명콤비가 또 한번 호흡을 맞춘 댄스 영화 Swing Time 중에서 The Way You Look Tonight이 그리고 10회 때는 Bing Crosby가 주연한 Waikiki Wedding 중에서 Sweet Leilani가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Letman의 노래로 9회 때 수상곡 The Way You Look Tonight 그리고 이어서 빈 크로스비의 목소리로 듣는 10회 때 수상곡 Sweet Leilani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제9회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The Way You Look Tonight, 레트맨의 노래는 영화 스윙 타임스 중에 삽입된 곡이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곡은 제10회 때의 수상곡, 영화 와이키키 웨딩 중에서 Sweet Leilani였습니다. 제2회 아카데미 때는 브로드웨이 멜로디라는 영화가 작품상을 받았는데요. 이 영화는 코러스걸 자매가 인기 가수를 둘러싸고 다툰다는 내용이고요. 제3회 때의 수상작은 반전을 호소한 명작 서부전선 이상없다였습니다. 작품성이 뛰어난 이 영화의 수상은 초기 아카데미의 위력을 나타내기 충분한 영화였죠. 경제공황이 불어닥친 1930년대 초 미국 사회는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찹니다. 영화계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극장이 폐쇄되고 영화계에도 실업자가 많이 생겨납니다. 영화계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아카데미 영화제를 더 성대하게 치러서 분위기를 살리자는 의견이 속출했는데요. 그래서 영화 시마론이 작품상을 수상했던 제4회 아카데미는 아주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부통령이 대통령의 특사로 참석할 정도였으니까요. 본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 영화를 창조하는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오늘 밤 왔습니다. 미국 영화 산업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는 당시 대통령의 축전입니다. 영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이런 인식이 아마도 지금의 영화 문화를 꽃피운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아카데미상 최초로 공동수상이 생겨난 때는 1932년 5회 영화제 때인데요. 당시 규칙으로는 투표 결과 차이가 3표 이내라면 후보 두 사람에게 모두 상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 챔피언, 더 챔프의 월레스 비어리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프레드릭 마치의 표차는 단 한 표뿐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공동으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죠. 당시에 이 갑작스런 결과로 오스카 트로피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때 사원이 밖에 나가서 급히 트로피를 구해오는 그런 소동도 벌어졌다고 하네요. 또 이때부터 영화제의 단편 영화상이 신설됐는데요. 월트 디즈니사의 만화 영화 숲속의 아침이 수상했습니다. 그 뒤로 디즈니사의 대표 월트 엘리아스 디즈니는 지금까지 31개의 오스카를 수상했죠. 아카데미 역사상 최다 기록인데요. 이 기록은 앞으로도 깨지기 힘들겠죠. 자, 제11회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영화 Big Broadcast of 1938 중에서 듣습니다. Thanks for the Memory. 오늘은 로즈메리 클루니가 불러드립니다. 'Swingy Harlem tunes and motor trips and burning lips and burning toast and prunes. How lovely it was. Many's the time that we feasted and many's the time when we fasted. Oh, well, it was swell. While it lasted, we did have fun and no harm done. So thanks for the memory of summers at the shore, nights in Singapore. You may have been a headache, but you never were a bore. I thank you so much. big things. We're parted by only a slight thing. I wonder if we did the right thing. No doubt we did. Of course we did. But thanks for reminding me of midnight in Montmartre, galleries of art. We traveled with the smart sets, so I guess that we were smart. I thank you so much. And strictly entre nous, darling, how are you? And how are all the little dreams that never did come true? Awfully glad I met you. Cheerio and toodaloo. I thank you so much. 제11회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영화 빅 브로드캐스트 오브 1938 중에서 Thanks for the Memory, 로즈메리 클루니의 노래였습니다. 배우들 가운데요, 가장 많은 오스카를 받은 사람은 캐더린 헵번입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4번이나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획득했는데요. 6회 때 수상한 모닝 글로리를 시작으로 해서 67년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 68년에 겨울의 사자, 그리고 81년도에 황금 연못으로 그 연기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오스카 트로피를 그녀는 직접 받지 못했죠. 자신의 수상을 전혀 모른 채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여배우의 수상 해프닝은 다음 해인 1934년까지 이어졌는데요. 제7회 아카데미상은 주연 여우상을 놓고 유난히 말이 많았던 영화제입니다. 인간의 굴레라는 영화에서 빛나는 연기를 발휘해서 여우주연상은 따놓은 당상이라던 베티 데이비스가 후보 명단에도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안 베티는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항의를 벌였고 정작 수상자로 결정된 클로데트 골베르는 자신의 수상을 모르고 여행을 떠나려다가 기차역에서 시상식장까지 달려오는 그런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타려던 기차는 골베르의 수상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녀가 상을 받는 7분 동안 출발을 지연시켰다고 하죠. 참 대단한 오스카 트로피입니다. 이 출회 때는 특히 그 유명한 어느 날 밤에 생긴 일이 작품상, 그리고 프랭크 캐프라가 받은 감독상, 클라크 게이블의 나무주연상, 클로데드 골베르의 여우주연상 등 노른자회상을 몽땅 휩쓰는 기염을 토했죠. 그리고 아카데미의 음악상이 신설된 것도 이 7회부터죠. 최초의 작곡상은 영화 사랑의 하룻밤이, 그리고 주제가상은 아까 들으신 컨티넨탈이 각각 받았습니다. 자, 제12회 주제가상 들려드릴게요. 오즈의 마법사 중에서 Over the Rainbow, 주디 가란드의 노래입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there's a land that I heard of once in a lullaby.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where bubbles melt like lemon drops away above the chimney tops. That's where you Over the Rainbow, 영화 오즈의 마법사 중에서 주디 갈란드의 이 노래는 제12회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을 수상했죠. 아카데미상 트로피를 오스카로 부르는 데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아카데미 협회 한 여직원이 그 트로피가 삼촌 오스카를 닮았다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영화평론가 시드니 스몰스키가 그 트로피를 보고 이봐 오스카 담배 안 대 피우지 이렇게 농담한 것에서 연이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티 데이비스가 자신의 남편 오스카 네일스의 이름을 따서 오스카로 불렀다는 설도 있고요. 어떤 것이 맞든 지간에 아카데미상 트로피가 오스카로 불려진 것은 1935년 8회 때부터고 이때는 작품상 경합이 유난히 치열했었습니다. 존 포드 감독의 밀고자와 프랭크 로이드 감독의 바운티오의 반란, 뮌튼의 온 더 바운티, 이 두 작품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결국 작품상은 바운티오의 반란에게로 돌아갔고 존 포드는 감독상을 수상하는 데 그쳤죠. 바운티오의 반란은 1871년 태평양 한가운데서 함장의 폭력에 대항한 승무원들의 실제 폭동을 그린 영화입니다. 아, 오스카에는 몇 가지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스카상을 연속해서 받은 배우는 연기 생활이 끝난다는 것인데요. 이 징크스를 처음 만든 배우가 오스트리아 출신의 루이즈 라이너입니다. 그녀는 위대한 지그필드 그리고 대지의 중국 여인 역으로 9회, 10회 아카데미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연속 수상했죠. 하지만 그것으로 그녀의 연기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 뒤에 전혀 빛을 보지 못한 것이죠. 자, 제13회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을 수상한 만화영화 피노키오 중에서 듣습니다. When You Wish Upon a Star, 빌리 조엘입니다. When a star is born, they receive a gift or two. One of them is this: they have the power to make a dream come true. Upon a star, makes no difference who you are. Anything your heart desires will come to you. If your heart in your dream, no request is too extreme when you wish upon a star, as dreamers do. Fate is kind, she brings to those who 저번에 저희가 이 피노키오의 원곡도 들려드렸는데요. 그 원곡과는 또 다른 맛이 있네요. 빌리 조엘의 건들거리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죠? 서울 중계동의 배은정 씨, 서울 방학이동의 박소연 씨, 잘 들으셨습니까? 만화영화 피노키오 중에서 When You Wish Upon a Star, 빌리 조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카데미 역사상 가장 많은 화제작이 출품된 것은 1939년 12회 때입니다. 존 포드의 역마차, 프랭크 카프라 감독의 스미스 씨의 워싱턴에 가다, 그리고 폭풍의 언덕,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대작들이 한꺼번에 등장했죠. 결과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압승이었습니다. 작품상, 비비안리의 주연 여우상, 이렇게 총 8개 부문을 수상했죠. 그리고 이 영화는 흑인 배우에게 최초로 오스카상을 줬는데요. 영화에서 하녀 역으로 등장했던 해티 맥다니엘이 이 영화로 조연 여우상을 수상했습니다. 제12회 아카데미는 당시 인기 절정의 코미디언 밥 호프가 처음으로 사회를 맡은 그런 기념비적인 해이기도 하죠.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카데미상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수상자 명단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름을 봉투에 넣어서 풀로 봉하는 방식이 도입된 것이죠. 그 때문에 수상식장은 스릴 넘치는 한편의 영화를 방불케 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때부터 아카데미는 돈과 시류에 너무 편승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합니다. 그것은 찰리 채플린의 영화 독재자가 작품상 등 3개 부문에 올랐지만 수상을 하지 못했고요. 또 그 다음에인 14회 때 영화 발명 후 가장 위대한 영화로 손꼽히는 시민 케인이 9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지만 각본상 단 하나만을 수상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영화 속의 실제 이름으로 등장하는 허스트계 신문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후에 밝혀졌습니다. 2차 대전의 전운이 서서히 감돌던 40년대 초반의 미국. 오스카 역시 이 암울한 기운을 반영하듯 트로피가 석고로 바뀝니다. 표면에 금박이 칠해져서 외관상으로는 똑같지만요. 그리고 호텔 파티도 1942년 제15회를 끝으로 막을 내리죠. 이제 시상식장의 극장시대가 열립니다. 이들 수상작 역시 전쟁의 색채가 짙은 영화들이었습니다. 2차 대전 초기의 영국을 무대로 한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미니버 부인, 미세스 미니버가 6개 부문을 수상했고요. 또 양키 두들랜드에서 애국심 넘치는 청년 역할로 남우주연상을 받은 제임스 캐그니는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표창까지 받았다고 하죠. 자, 1943년 제16회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을 탄 Hello Frisco Hello의 주제가 됐습니다. You Will Never Know, 헐리우드 스튜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제16회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탄 Hello Frisco Hello의 주제가 You Will Never Know였습니다. 자, 오늘 FM 영화음악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 김형씨의 신청곡으로 문을 닫습니다. 영화 태양은 외로워의 주제가 Twist Deadly Amant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